wanna put the record straight Once and for all How'd you like that? 바로 도는 너의 눈빛 이미 잘 알고 있지 그리 빛던 널 브라우니 네 안에 퍼져 Sweet 너만의 파티에 지루한 클리셰 버리고 솔직하게 이 밤을 짙게 칠해줄 난 너의 초콜릿 Baby baby 별빛처럼 너와 내게 쏟아지는 love This love this love 아름다운 내 yeah. 술 한 가득 먹은 곳 right. 너무 달콤해 아찔해 어지러운 너 Never never gonna let you down You wanna be my lady house like that baby 너의 눈빛이 tonight That's right You wanna be my honey house like that baby 너의 입술이 tonight Tonight 웃을 때 Oh my god 참을 수가 없어 yeah. 널 갖고 싶은 것 Thank you You wanna be my lady house like that baby 어서 내 소서 I can't believe it. Yeah. 원하는 걸 다 말해, I'll let you do it. 널 둘러싸고 있는 hot chocolate drips. Yeah. 이미 흘러내리다는 걸 넌 알고 있어. You 나를 원해, then take it. 우리 감정 다 blow. Baby, baby, 별빛처럼 너와 내게 쏟아지는 love. 입술 한 가득 머금고 너무 달콤해 아찔해 어지러운 걸 You wanna be my lady house like that baby 너의 눈빛이 tonight You wanna be my honey house like that baby 너의 입술이 tonight Tonight 웃을 때 Oh my god 참을 수가 없어 널 갖고 싶은 걸 You wanna be my lady house like that baby 벌써 날 쏘서 Come on 너의 모든 게 tonight Woo! You wanna be my lady house like that baby 너의 눈빛이 tonight That's right You wanna be my honey house like that baby 너의 입술이 tonight Tonight 웃을 때 Oh my god 참을 수가 없어 yeah. 널 갖고 싶은 걸 That's you You wanna be my lady house like that baby 어서 날 쏘서 Come on 너의 달콤한 내 어지러워 How'd you like that?